남조선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9일 세월호 참사 천일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남조선 전 지역에서 추모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는 4.16 가족협의회, 4.16 연대, 4.16 안산시민연대의 공동주체로 추모 공연이 진행됐으며 사고 해역이 바라보이는 전라남도 진도의 팽목항에서 주민들은 추모 모임을 가졌습니다. 또한 대전과 부산, 남조선 강원도 횡성에서도 추모 집회와 시국 집회, 추모 모임이 진행된 것을 비롯해서 세월호 참사 천일 추모 운동은 남조선 곳곳에서 일제히 벌어졌습니다.